오늘 찬양 예배 상반기 준비하면서 예배팀이 참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는데요. 지금 예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예배팀에게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펴놓으십시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펴놓으시고요. 본문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읽을 테니까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말씀 찾으셨나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주제가 뭐죠? 회복과 소망의 예배. 회복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왜 예배팀이 회복, 예배팀 안에서 회의해서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 너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이 뭘까요? 평생 가난해지는 거요? 부자 되는 거? 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 아니면 상처받고 사람들에 대해 상처를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회복이란 뭘까요? 사랑받는 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꿈을 되찾는 게 아마 회복일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즉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회복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실 그 오늘날 청년들에게 회복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인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닌 거죠. 이처럼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회복합시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하지만 돌아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온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회복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렇게 썩 매력적인 단어 같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해요. 그러나 이 땅에 내 삶에 잃어버린 것,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잘될 거라는 그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내가 회복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열심을 내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에게 올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뭐합니까? 그래, 청년에게 있어서는 열정이야. 그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특권이지. 우리가 가진 게 뭐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 힘을 내봐야지 라고 하지만 금세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덜덜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더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잠깐 후퇴한다. 내가 잠깐 쉼을 통해서 잠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나에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푯대를 바라보고 향해 나아가야 될 길, 나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이 단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어떤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전혀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썩 매력 있는 단어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상황,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회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힘냅시다 라고 하지만 힘낼 수 없는 상황, 지쳐버린 상황, 회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단어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복을 주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성경의 구약의 대다수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도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죠. 소망이 없는 곳에 힘을 얻으라고 말하는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듣지 않죠. 심판하시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되어진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정말 될 수 없는 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봤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전혀 희망이지 않았어요. 우리 삶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1장부터 3장까지 고멜이라는 여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여인과 네가 결혼하여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결혼했던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음란한 여인이 자기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문제는요, 그 낳았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자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너희들과 이제 내가 파혼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밀이란 호세아 선지자가 고밀이란 여인을 만나서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곧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이런 눈물과 같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회복하길 원하시고 전적으로 열심을 내시며 달려오셨던 걸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왜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은 우리에게 불을 줄 거야, 먹을 것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우리에게 건강을 줄 거야,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내가 그에게 가면 그가 나에게 그 은혜를 줄 거야. 이스라엘 음란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풍요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도 있는 것 같았어요. 만족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할까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돌이킵니다. 아, 잠깐 그들을 섬겨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족함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나에게, 내가 우상을 섬겼을 때처럼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야, 나에게 불을 주실 거야, 나의 건강을 주실 거야,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6장에서 이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 6장 1절 읽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들 과정 가운데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며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기대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6장 이후에 보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돌이켜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때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전히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저희 청년부 예배 1시 45분부터 3시 반 정도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니까 그거 제가 잘하면 하나님 제게 풍요를 주실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성경 공부 여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 제가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교회에서 헌금도 하는데요, 11조도 하고요, 성경공부도 하고요, 여름에 아우니치도 있고 봉사활동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함께 동행할게요. 그러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방금 이야기했던 모습들처럼 그들 안에 종교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종교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 나에게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내 행위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손에 쥐어줘야 되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진짜 너희 삶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내가 좋은 음악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며 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회복하자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는 거요? 아니라고요. 교회를 나올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안다,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형식적인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진실로 힘써 아는 것, 진짜 나에게 돌이켜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했던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멜은요, 음란한 연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냐군요, 그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끝까지 그 여인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버림받았을 때처럼 느끼는, 너희 안에 정말 너희 삶이 피폐해지고 고난이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너희가 다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말할 것이다 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신 누구의 음란한 여인과 내가 결혼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흘러보낸 자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상처 주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안에요, 내가 고멜 같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손 내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회복을 나의 열정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신다면 나의 회복은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자 하시는 일들에 반응하는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예배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회복이며 나의 소망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예배합니다. 52주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예배들, 금요기도회 또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우리 예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삶이 예배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 삶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성실하게 했겠지만 그들에게 요구했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합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진짜 힘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맡기 갈 수 있을 것입니다.